강원도 종친 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호응하는 자강도, 량강도, 나선시 군중대회가 9일에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지방,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했습니다. 대회들에서는 강원도 종친 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낭독되고 일꾼들과 노동계급, 농업근로자, 지식인 대표들의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말리마 기수, 말리마 선구자의 용예를 남김없이 떨쳐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중 시위들이 있었습니다.